내가 누군지 알고. 잘 가려, 애송이. 제이킬. 악몽? 너무 생생한데. 아, 전부 생각났다. 내 이름은 시엘. 나는 로아의 계약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계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라녹스를 떠나기로 했다. 그녀가 잃었던 힘과 왕좌를 되찾을 때까지 여행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일단 여행을 떠나게 되면 부엌을 못 쓰게 되겠네.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겠군. 우선 마을에 살만한 음식이 있나 한번 돌아볼까? 음식? 라녹스의 음식하면 입해서뿐임이지. 잘 찾아왔네. 일단 이 샌더의 육포는 어떤가? 캐스키의 고기를 잘라 샌더의 태양빛으로 잘 말린 요리지. 다른 건 없나? 좀 덜 수상한 걸로. 수상하다니 실례야. 그럼 다른 걸 보여주지. 라녹스 특산 요리인 화산 매운 불고기라네. 이 요리로 말할 것 같으면 청정 지역에서 자라나는 루드풀과 영양 만점 곡물 가루, 그리고 아주 품질 좋은 고기 조각으로 만든 환상적 작품이지. 무슨 고기인데? 그건 알려줄 수 없네. 이 요리엔 내 연금술의 정수가 담겨있지. 대체 왜 음식에 연금술의 정수를 담는 거지? 어때? 마음에 쏙 들지? 재료를 구해온다면 단돈 3천 이디에 팔지.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건 어때? 막대사탕이라네. 스텔과 같은 곳에서 떼어온 물건 같겠지만 기본 탓일세. 요리. 헐. 그냥 직접 요리를 해야겠다. 시엘, 무얼 하고 있는 것이냐? 아, 가열기를 개조하고 있어. 잘하면 오븐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븐? 그게 무엇이냐? 음식을 익힐 때 사용하는 도구야. 그게 없으면 요리를 할 수 없거든. 과연 그것이 있어야 이전에 그 달콤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뭐 디저트는 굳이 오븐이 없어도. 아 맞다, 아까 만들어둔 디저트가 있어. 이거라도 먹고 있을래? 오,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스크림이라는 거야. 차게 해서 먹는 달콤한 디저트지. 아주 달콤하고 향기롭구나. 맛있어. 마음에 들어 보여 다행이네. 우유와 설탕, 향신료 같은 걸 넣고 얼린 거야. 생크림에 꿀을 넣으면 풍미가 더 깊어지지. 얼음은 어디서 구한 게냐? 아, 그리피그들이 얼음가루들을 잔뜩 가지고 있길래 뺏어왔어. 이런 신기한 음식의 레시피를 자세히도 알고 있구나. 게다가 실력 또한 예사롭지 않도다. 하지만 짐이 널 처음 보았을 땐 요리를 자주 하는 것으로 안 보였느니라. 맞아, 그만둔 지 오래됐었어. 널 만나고 다시 시작했던 거지. 그렇군. 주방에 있을 때보다 번거로워 보이는데 괜찮느냐? 어, 확실히 혼자였다면 이런 손 가는 일은 안 했겠지. 그렇지만 그만큼 동행자가 생긴다는 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리피그들은 얼음가루들을 뭐하러 그렇게 잔뜩 가지고 다니는 게냐? 그러게,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못했네. 뭐 나야 고마운 일이지만. 뭐? 저녁에 아이스크림 만들 얼음가루를 뺏겼다고? 왜 시뻘한 녀석이! 나 아이스크림! 하멜 지역의 해지 오구를 털면 손쉽게 얼음가루를 구할 수 있지.